물질만 능주해 난 아마 그대만 능주해 아마 너는 창조주의 정수 아마 새치기주의 시간은 끝난 거지 난 여자는 안 돌려 비슷비슷 너를 더 보기에 또 You're so freaking much 튕기는 건 반지 무시무시 Murphy의 법칙 너만 있음 필요 없어 Come, come, come, go 일어나서